말리마 선고자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기 위한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의 궐기 모임이 14일 평양의 청년중앙회관과 여성회관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모임들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와 관계부문 농군맹, 여맹일꾼들,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 여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궐기 모임들에서는 강원도 중심 창조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낭독된 다음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최고 리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여기에 말리마 시대의 잠든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서 말리마 속도 창조대전에서 새로운 위운을 창조함으로써 당에 드리는 충정의 선물, 승리의 보고를 안고 말리마 선구자 대회장의 떳떳이 들어설 때 대해 강조했습니다.